저도 보내야 했던 당신과 나이기에 아쉬워했고 긴 세월 흐르도록 못 잊어서네 기다리다 사랑하는 님 곁에 있고 싶어라 찬 이슬에 젖어 우는 돌이 되어도 돌이 되어도 보내야 했던 당신과 나이기에 못 잊어 했고 긴 세월 다가도록 그리워서네 기다리다 영원토록 님 곁에 있고 싶어라 못다 이룬 그 사랑이 돌이 되어서 돌